향해 달려가도 넌 그 자리에 없어. 속에 울려 이렇게 가슴이 아플 줄 몰랐어. 친구들이 헤어지면 언제나 유치한 얘기 달려가도 넌 그 자리에 없어. 난 몰랐었어. 쉬울 것 같았던 이별은 나에게 1분 1초간 내 가슴 속에 울려 이렇게 가슴이 아플 줄 몰랐어. 슬픈 바람은 내 가슴 속까지 파고들어 널 기억하게 해. 선명한 너의 얼굴에 눈물만 흐르고. 난 이제는 참 힘든